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도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맺지 못한 대도